어쩌라고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나를 두고 떠나시나요.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. 그날 밤은 잊을 수 없어.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그 말은 왜 했나요. 떠난다면 떠나신다면 내 가슴은 갈 겁니다. 아